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미천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와 같고 갈대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시간 내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헛된 인생의 다름질을 멈추게 하시며 그릇하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오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바깥으로 창조의 세계를 만들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것들은 등급과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 순서대로 사랑해야지만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기도, 내 안에 사랑을 질서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장부책이 맞죠? 네. 이중장부 안 쓰니까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창조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내지 3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윌리엄 아메스라고 하는 아주 박식한 청교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능동적 창조와 수동적 창조로 나누었습니다. 즉, 능동적 창조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단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가리키고, 수동적 창조는 창조된 그것들이 번식하고 변이하면서 자신과 꽃 같은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고 짐승에게서 짐승이 나는 것이 짐승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거나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물들이 번식의 행위를 통해서 계승되어 나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더 깊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수동적 창조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물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만드시기 위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토브는 선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그 존재의 원리가 아름다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물의 존재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나뉘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는 모두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 또 죄가 들어온 지금도 만물이 그때처럼 아름다울까?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히 보기에 좋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예외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존재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다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하늘에 떠있는 큰 해와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과 곤충, 날아다니는 새, 작은 미생물, 모래알 하나에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가장 적합하게 이바지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창조 목적 자체가 선이고 그 창조 목적에 적합하도록 있는 그 상태가 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에 있어서 해, 너는 이런 일들에 기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해를 창조하신 거죠. 그것은 햇빛을 비추고 온도를 보존하고 식물을 개화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덜컥하고 창조는 하셨는데 위치는 거기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구 치듯이 뻥 쳐서 두 번 세 번 자리를 옮겨야지만 겨우 제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던 거죠.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아이고 만들고 보니까 이게 뭐 창조 목적에 좀 적합하지가 않다. 수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창조된 아담을 배갈르거나 머리 뚜껑을 열어서 뇌수술을 하신 건 아니라 얘기들. 그래서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존재 모든 사물을 만드시고 만드신 그거는 창조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존재하고 또 작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원래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왜?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는 오직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 홀로 계시니까. 그러니 하나님 홀로 계시니까 하나님이 홀로 계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이나 특성들을 많이 혹은 적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지니고 있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대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기 그 강원도로 산골에 산골 정말 그 사북 탄광 있는 영월 그쪽에 사북 있는데 거기에 농촌 봉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산골이니까 뭐 그 가난한 마을이죠. 그런데 상을 차려왔는데 고사리 일색이에요. 그 앞산에 고사리가 질이 좋은 게 그렇게 많대요. 제가 고사리를 참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뭐 좋아하지만 고사리로 반찬을 했는데 고사리 국, 고사리 찌개, 고사리 무침, 고사리 고사리 뭐 전골, 고사리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고사리예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가지고 그 반찬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고사리 빈대떡 뭐 해가지고 다 고사리로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스스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이 모두에게 배어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곧 신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미, 하나님의 아름다움, 신의 아름다움, 신미.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체나 물질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고 완전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위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는 발 아래에 구르는 돌멩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거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묻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죠. 인간이에요. 이 아름다움의 본질은 완전성이에요. 완전한 거. 그걸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완전한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것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아름다운 게 되는 건데, 자, 존재가 있고 어떤 사물이 있고, 즉 어떤 사물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이 두 가지가 딱 합치될 때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존재와 선이 딱 일치가 되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개별적인 사물의 완전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꽃이 있잖아요, 꽃이. 꽃이 많은 작은 봉우리가 되었을 때도 꽃이고, 필락말락할 때도 꽃이고, 활짝 펴서 이슬을 머금었을 때도 꽃이고, 누렇게 시들어갈 때도 꽃이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시커멓게 썩어갈 때도 우리는 그것을 꽃이라고 부르지 휴지라고 부르거나 똥이라고 부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예? 언제라고요? 활짝 피었을 때.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 때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예? 개성이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각기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젊은 여성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러면 누군가는 사람이 나타나서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 그 젊어 봐야 비린내 나지. 그래도 60은 넘어야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얼굴에 깊이 패인 훈장과 같은 주름. 눈동자를 뒤덮는 그 눈꺼풀 거저없는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3분의 1쯤은 돼야 되잖아요. 민주사회고 각자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 모두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써나가고 나이를 안 밝히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싱싱한 젊은이들이 떠오르는 거지, 70 먹은 할아버지하고 65세 먹은 할머니하고 경로당에서 연애하는 걸 떠오르지 않는다.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걸 떠오르는 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이 떠오를까? 왜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 이제 거의 늙어서 집행이를 짓고 다녀야 하는 그런 할아버지 된 남성과 사랑에 빠지지는 않는 것일까? 왜 아주 젊고 싱싱한 젊은 남성이 이제 막 태어나서 유치원도 채 안 들어가는 여성과 더불어서 사랑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람의 경향이나 성향이 다양한데 왜 이렇게 젊은 나이로 획일화되어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라고. 가끔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신병으로 분류돼요. 아주 젊은 남성인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TV에서도 외국 TV 같은 데 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의사들은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그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완전성을 향한 갈망입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 만나면 서로 지가 나이 뭐니 먹었다고 학생증 막 그거 화이트로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나 보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조금 더 먹으면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젊어 보인다 그러면 저녁 값은 차이가 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울 때에는 활짝 피었을 때, 꽃이 꽃으로서의 꽃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젊은 사람은 사람임으로 꽉 찼고, 우리는 이렇게 푹성 늙었는데, 그럼 사람임이 결핍됐다는 것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그런 표현 제일 싫어하지만, 제가 아프거나 약하거나 그럴 때는, 아, 죽음의 기운이 많이 스며들어왔구나. 그치? 그건 죽음의 기운은 없음이에요. 원래 있는 걸 상실해 가는 거죠. 이렇게 늘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름처럼 많이 생기지 않았고, 여기 이렇게 머리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여기까지 머리가 꽉 차고, 얼굴도 팽팽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만 띄고 세수하고 티셔츠 입고 나와도 얼굴이 팽팽하고, 뭐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애고 그러고 겨다니고 그러지 않고, 아, 그 하루 종일 운동해가지고 온몸이 막 뽀개지듯 아파도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아침이거든. 그게 완전성이에요. 거기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이 든 사람은 뭐 인간도 아니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지가 아무리 젊어서 사람됨으로 꽉 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됨이 육체인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간의 영혼까지 아름다운 건 아니죠. 개념 없는 젊은이들이 아름다워요, 그게. 짜증나잖아요. 얼굴은 예쁜데 그 개념 없이 개념이 모르죠. 무슨 철인지. 뭐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인간의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예쁜 얼굴은 짜증나는 얼굴이죠. 확 벗겨서 그냥 마음씨 착한 사람이나 줘버릴까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개별적인 삶으로의 완전성이죠. 그죠? 왜 자동차가 똑같고, 뭐 무게가, 자동차 한 1년 타고 나면 무게가 한 10kg쯤 줄어듭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새 건 비싸고 한 1년 타면 싸요? 그것도 아직 안 망가지고 썽썽한데? 왜 그래요? 완전성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왜 99%의 순금이 14금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 이치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물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 완전함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아름다운 사물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물. 그런데 들어보세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자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다 돼버려요. 다 돼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인간은 좀 틀려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겉사람은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어간다 이 얘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간이 아름다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루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루해져 간다고요? 그럼 반대로 아끼는 대답해봐요. 겉사람은 아직 쌩쌩하나 속사람은 날로 썩어가도다. 그러면 그거는 추루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외모로만 판단할 수 없는 요소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인간은 두 가지 질서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적인 질서 속에 속해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늙으면 육체가 완전성을 점점 상실하는 거예요. 뭐 한창 때 무슨 뭐 쌀을 몇 가마 들었느니 아 소용없어요. 완전성으로부터 멀어지면 지팽이 짓고 뒤뚱그리면서 사람들 부축받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창조의 이치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또 영혼이 있어서 그것은 도덕적 질서에 속한 겁니다. 그것은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같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인간을 또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과 이런 것들을 질서를 따라서 적절히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 이 사람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것은 기본이야. 이제 거기서부터 점점점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인간이 있을 때 육체만 보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고 개돼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육체에 넘어서 있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고 인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눈은 정말 이 현명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음의 기운이 들어오고 썩음썩음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가는 백발과 사라지는 홍안을 붙들고 막 서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 이것들이 모두 껍질처럼 사라지고 나면은 밝히 드러나게 될 나의 인간의 마지막 불멸하는 요소 뭐야? 영혼. 그 영혼이 아름다움이여.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여. 진실로 내가 사모하는 바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고백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러면서 아침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이 세상의 날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의 육체는 쇠잔해져 가도 나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 정결해져 가는 그래서 내 육체가 젊었을 때보다도 성화의 길을 많이 걸어간 내 노년에 나의 영혼이 썩어가는 나의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러니 육체가 인간의 어리석음과 제한성을 갖지 않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은사님이 계셨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총신에 학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96세세요. 94세이실 때 제가 찾아뵀어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7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서 외롭게 아파트에서 사셔. 집행위를 짓고 간신히 움직이시면서 사셔. 가서 집회 갔을 때 디즈니랜드 보여준다는 거나 필요 없으니까 그 선생님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가서 선물을 사들고 가서 드리면서 큰 절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24시간 거기서 혼자 지내셔. 일주일에 이틀씩 복지사가 온대요. 그래서 아, 교수님,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세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이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은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 허허, 외롭긴 뭐, 나 혼자 있나? 우리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걸. 외롭지 않아?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나이까지 살 거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내가 저렇게 근력이 없는 나이가 되고 기억이 희미해져서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누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외롭긴 내가 뭐 혼자 있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허허 그러고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것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아름다울 때는 외롭지 않아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접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 때문에 없어진 영혼의 원래 있음으로 가득 찬 영혼인데 죄 때문에 있음이 상실되어 버린 것을 깊이 기도하고 자기 깨어짐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귀하면 영혼은 다시 있음으로 꽉 찬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행복이야. 그래서 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도 결국은 뭐예요? 개별적인 우리 인간의 영혼으로서의 완전성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되면 될수록 사랑을 많이 받는 거죠. 더 많이 사랑받는 거예요. 두 번째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보편적 질서 안에서의 완전성. 이것은 뭘 보면 잘 알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옷차림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표현할 테니까 머릿속에다가 빨리 색깔을 칠하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머리는 요란한 파마를 했어요. 근데 윗도리는 분홍 저고리를 입었어요. 아래에는 새파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발에는 양말 대신 보선을 신었어요. 발에 신은 신발은 예쁜 고무신 대신 끈이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있는 여름에 신는 샌들을 신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었는데 그 가방은 애들 기저귀 가방. 그리고 까만 선글라스를 썼어요. 머리띠를 하나 메고. 예뻐요? 안 예뻐요?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 않죠? 다시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 그려보세요. 머리는 단아하게 쪽을 찧어서 깨끗한 은색 비녀를 꽂았어요. 얼굴은 화장을 한듯 만듯 갸름한 쌀알 결안형 얼굴에 쌀알형 얼굴에 결안형 얼굴에 이목구비는 또렷하고 눈썹은 짙으며 이마는 튀어나오지 않고 적절해. 뺨에는 붉은 색조가 있고 아무것도 화장하지 않은 생 얼굴인데 얼굴에는 티 하나 없게 하얀 얼굴이고 입술은 마치 앵두와 같은 색깔이 감도는 그런 입술이에요. 목은 굵고 짧지 않고 가늘고 약간 길어요. 어깨는 떡 벌어지지 않고 약간 갸늘프고 거기에서 뻗어 내려오는 선은 유연해요. 거기에 예쁜 치자빛 한복을 아래 위로 입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비단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왼쪽 손에는 난이 쳐진 아주 고급스러운 동양화가 그려진 부채를 들었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 왜 그래요? 이게 요소가 다 맞는 거예요. 아래, 위, 그 다음에 목의 길이와 그 다음에 비녀, 목의 이 직선과 비녀의 이렇게 그 가로지르는 세로선과 가로선, 그 다음에 그 아래 위의 색깔, 거기에 어울리는 비단 신발,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그, 선풍기를 들었다면, 애들 들고 다니는 그 선풍기 있잖아요, 여름에. 그런 걸 들었다면 안 어울리는데, 여기다 합죽선을 하나 딱 들은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모델 중에 부분 모델이라고 있어요. 전체는 못생겼는데, 발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팔에다 보험 들고, 발에다가 마사지 해주고 해서, 발만 보여주고 사진 찍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 또 손만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미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녀는 손, 발 하나하나 보면 별로 예쁜 게 없어도, 제자리에 가서 다, 코, 눈, 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가장 예뻐도 그 위치 5mm만 각각 틀리게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짜증나는 얼굴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코 하나, 눈 하나는 세계 최고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가장 균형 잡은 위치에만 꽂혀 있으면 사람의 눈을 확 끄는 그런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그게 바로 보편적 질서예요. 거기에서 코가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아주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사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보편적 질서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파란 바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거기에 만나는 그 검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 예쁘죠, 그죠? 부딪히면서 파도 치면서 밀려오는 그 하얀 거품들의 자락들, 예쁘잖아요. 근데 그 앞이 토지 개발한다고 트랙터가 디리따 깎아놔가지고 흙무덕이에요. 거기서 보는 바다는 뭐 나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예쁘지 않은. 근데 오히려 그 똑같은 바다인데 넓은 백사장이 있고 거기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어서 예, 그 솔까지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거기에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 하면서 그 숲 사이로 보이는 하얀 백사장과 거기에 연한 길게 거품을 물고 늘어져 밀려오는 파도가 보이는 그 수평선, 이것이 있는 바다의 자락들,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거죠. 이게 뭐죠? 하나하나가 완전할 뿐 아니라 완전한 그것이 다른 사물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꽃꽂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예. 이렇게 꽃하고 풀잎하고 다 어울리고 그리고 여기하고 이렇게 다 어울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자,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에 이렇게 이런 색 종이 여기 있는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렇게 눈에 거슬리세요? 괜찮아요? 괜찮죠. 예. 그리고 또 뭐를 예를 들까? 예. 이거 위에 이렇게 똑같은 색의 이것이 있는데 눈에 거슬리세요? 괜찮죠. 이거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주변의 것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성찬상도 어울리죠. 그러니까 아름답죠. 만약에 여기에 호마이카 상이 여기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는 물건, 예를 들자면 화성에 도착한 우주선 기계를 부셔서 꺼낸 10cm짜리 부속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여기다가 까만 보자기 위에 탁 올려놓으면서 이거 예뻐요? 안 예뻐요? 그리고 물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주위에 뭐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알 때에 이게 예쁜 건지 안 예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바로 보편적 질서의 완전성이에요. 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실 때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자연적인 성품도 각 사람이 다 틀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요. 사랑이 충만할 때는 서로 다른 것이 너무 기쁘고 재밌고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예쁠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자기와 어울리게 해주니까 예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를 일곱을 낳는데 나오는 애가 다 판박이처럼 나온다 그러면은 첫 번, 두 번째까지는 괜찮지 모르지만 세 번째서부터 무섭지 않겠어요? 그 이름표를 붙여놓지 않으면 부모인 나도 도저히 얘를 구별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무섭지 않겠어요? 로봇같이 찍어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서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죄가 들어와서 그 다름 속에 담겨진 아름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미친 사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격의 차이로? 예, 성격 똑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쓰자 그럴 때. 오냐? 집 팔자. 그래, 그래서 쓰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 된다 그러고 투닥거리고 그러는 부인이 있어야지만 이게 생계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좋아요. 근데 이런 것은 이런 우주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견되냐면은 우리 인간 속에서도 육체와 영혼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함께 있어서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때로는 영혼이 움직이는데 육체가 방해가 될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 있음으로써 인간 존재가 아름다워져. 또 육체와 영혼 사이에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정신작용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들이 육체가 사물을 보면 그것들이 감각으로 들어와서 지각이 되고 이게 영혼 속에 이 지성으로 새겨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심리현상들을 비롯한 작용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각각 아주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 존재가 아름다운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면.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주처럼 전체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을 이루면서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재로 하여금 진정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그때 두 가지 질서 속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연적인 질서 속에 속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질서는 인간의 육체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제일 아름다울 때에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연근, 사람으로서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최고점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쇠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정점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점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그 노화를 방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저 의학에서 엔티에이징이라 그래가지고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하나의 학문의 한 분야가 돼 있다고. 그 이번 이 지금 같은 세기에 떼돈을 버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뭐 엔티에이징 크림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십만 원씩 받아도 막 사람들이 사고 그러잖아요. 원료가 얼마인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육체가 그 본래의 완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 가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지치면 에이 그리고 사실은 안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거 무슨 색조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한다든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 해전인데 우리 그 간사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니까 주일날 가니까 이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와서 그래서 이제 수련회 장소까지 갔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가 없으면 괜찮은데 새벽 기도가 있거든. 아침 먹기 전에 모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세수만 하고 이제 출입 바람으로 모두 모였는데 옆에 있던 우리 김기성 형제가 그래. 목사님, 왜 저기 있는 여자분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멀어지는 완전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썼는지 그 격차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성공하면 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도덕적 질서 속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늙지 않고 그 혹은 늙은 것을 위장을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의 육체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유지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느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 20살 때에 29살 먹은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20살 때? 별로 안 놀라시네? 네. 근데 그게 20대 때는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게 이제 40대쯤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신랑 39살인데 자매는 48이니까 50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는 계속 그 완전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치했고 자매는 몸부림치면서 한 거를 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성공한 케이스죠. 그죠? 근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거꾸로.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인간의 육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또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도덕적 질서 속에 속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도덕의 문제예요. 도덕. 도덕의 문제예요. 도덕이 뭐라 그랬어요? 도는 인간의 경험 건너편에 있는 선악의 기준이고, 덕은 거기에 합치하려는 인간의 영혼의 힘, 혹은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순전하게 마음, 인간의 정신, 영혼, 이런 데에 속하는 거라,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의 가장 본질적이고 고유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게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합치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덕적인 질서 속에서 가장 완전성을 가지고 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식어버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로 안 가. 그 딴 데로 간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더러운 게 되는 거죠. 마당에 있는 단풍나무들 정말 이쁘죠. 전 저 나무 그늘이 어디보다도 더 좋아요. 그 아래서 앉아서 책을 읽으면 시름이 다 사라져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요. 그 나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뻐요. 아침이면 그것도 숲이라고 새들이 날라와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만약에 여기에 뿌리째 뽑혀서 여기에 올라와서 여기 누워있다면 그거는 더러운 거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너무 예쁘죠. 바다를 헤엄치는 그 아기 돌고래들의 그 몸짓 예뻐요 안 예뻐요? 여기에 돌고래가 20마리쯤 들어와서 펄쩍거린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 다 뛰어나갈 거예요. 비린내가 나고만. 아름다운 게 아니죠. 아름다운 건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으로도 인간이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인간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맞는 작용을 해서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덕을 입게 하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게 만들어주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서 더 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해서 가도 아름다운 사람이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 향기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겸손해져요. 그래서 나의 판단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들의 질서가 가지런히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돈에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전부다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는 그것들이 모두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름다움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름다움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적인 흔적이 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흔적인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육체에, 그거보다도 더 우월한 도덕적인 아름다움의 흔적이 그 사람 사람 영혼과 정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욕망의 눈이 멀고 나면 이런 도덕적인 아름다움과 같은 거는 다 개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지명수배가 되어서 도망다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진이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그 범죄하고 도망다니는 그 여자의 팬클럽이 생겼어요. 왜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정부에다가 인터넷에 그 법원에다가 그 여자 좀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자. 왜? 이쁘잖아. 그리고 그 여자는 이쁘지 않았더라면 자기 얼굴이 안 알려졌을 텐데 팬클럽까지 생기는 바람에 전국에 그 얼굴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검거됐어요. 알아본 사람이 신고해서 잡혔어요. 세상에서는 그것밖에는 못 봐.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한계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거의 의견의 일치를 봐요. 저 여자 예쁘지? 그럴 때 반은 절세의 미인이로구나 막 그러는데, 절반은 정말 빌기도 싫다 이러고 돌아가는 얘는 없다. 대부분 거기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봐. 그러나 문제는 도덕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닌데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아닌데도 좋다고 착각을 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바로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질서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미학적인 질서를. 이런 질서로 꽉 차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충만하게 고향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흔적을 어디서든지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 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만 겨우 하나님을 느끼는 영성은 이건 퇴보한 영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 나무 한 그릇 만드신 하나님. 응? 어두운 시골 밤, 꼬리에 불을 켜고 깜빡거리며 사라지는 반딧불이 몇 마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내가 내 마음의 눈이 멀어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채 도시에서 매몰되어 살았구나. 아, 슬프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면 그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이 은혜를 조금 주신 사람의 영혼과 삶이 저렇게 아름답다. 다운이 저 사람을 감화시키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 사랑이 완전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시고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실까? 아, 내가 날마다 그분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느낄 때 인간은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인간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에 의해서 열려져서 자연적인 사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표와 도덕적인 피조물인 인간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정말 아름답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너무 쓰라리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난과 연단의 고비를 다 지내고 회고를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게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는 고통밖에 없는 것 같았고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마시는 인생의 계곡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쩜 하나님이 그때 나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여기에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도 주시고 연단도 주셨구나. 아, 감사하다. 어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셨을까. 아멘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뭐가 생겼나요? 아,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아, 그래요. 인생의 고난의 밤, 연단의 새벽을 지날 때에도 그때는 가장 고통스러웠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셨군요. 결국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겨나게 돼? 은혜가 확 밀려오는 거야. 아, 그렇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만 시련의 들판을 지나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러면서 왜 이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시려운 사랑으로 인도하실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때 생겨나는 마음의 각오가 뭐예요? 아,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는 것들이야.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 필설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 때문에 내가 주님을 I can't stop loving you.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이 아름다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만 복종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다가 결국은 주님께 합일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구름 같은 이 세상을 지나도 허무하지 않아. 왜? 기대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세상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이 시간의 세계 속에 이루어질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주 하나님 크시도다 주 하나님 사랑이시도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아침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통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잘 하면서 이 지성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도처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만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봐요. 우리도 아까 저녁 때 예배드리러 제가 먼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애, 또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애, 섬길 자리를 주신 은혜, 거기에서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우리. 그래서 어제 죽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내일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의 특권,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에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입증해주는 수많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수록 그런 마음이 들잖아. 아, 그래. 구름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분토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할 분은 정말 이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 그 아름다움을 나누어 가진 다른 것들은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같이 사랑해서는 안 돼. 이 마음이 생겨나는 그 사랑을 찬송을 마음에 꽉 채워보세요. 그 지나온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도덕적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게 그분의 수중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우리를 향해 악을 행하실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걸 생각을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용맹스러운 짐승들도 어떠한 예쁜 소리를 내는 새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영혼을 영혼의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욕망의 눈이 멀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자연 속에서도 안 보이고 자기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 속에서도 안 보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못 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야 돼. 그럼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우주에 꽉 찬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형제의 영혼 속에, 지체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각 사람의 정신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은 아름다우시며 우리는 누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구겨진 우리의 마음을 펴시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조각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어루만지시옵소서. 주님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루함과 불완전함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저희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껍질들을 벗겨주시옵소서. .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